젖은 비둘기가 서럽게 우네요.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?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소슬바람 부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비둘기를 닮을까? 지금은 어느 곳에 젖은 비둘기가 서럽게 우네요.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? 구름 가